내 계산이 틀릴 리 없어. 틀릴 리가 없다고! 난 돌아가야만 해. 반드시 돌아가고야 말 거야! 아빠, 빨리 오세요. 엄마도 참, 다 만들었단 말이야. 이거 봐. 에드워드, 좀 천천히 가졌구나. 이건 내가 알던 과거가 아니야. 내가 겪은 과거가 아니라고! 다시 시도해봐야겠어. 이번 연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새로운 물질을 관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했던 가속기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 더 들어보자꾸나. 이번에도 아니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다이너모의 세계 오차율 계산 시스템이 잘못된 건가? 다시 해보겠어. 에드워드, 오늘은 엄마랑 데이트할까? 영광이군요. 제가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능청맞은 구석에 있네, 우리 아들. 아버지의 피가 어딜 가겠습니까?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 좌표. 정확한 시간 좌표가 필요해. 이제 남은 건 그것밖에 없어. 계산해내야 해! 오차를 펜토초까지 줄이려면 대체 몇 차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하는 거지? 난 할 수 있어. 계산해낼 수 있다고! 아크 코사인 X는 시그마 N이 제로에 수렴하면 X의 2X곱슬. 얼마나 흐른 거지? 과연 나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 걸까? 실패하면 내가 영원히 좌표를 계산해내지 못한다면 그래, 지금까지의 내 노력과 시간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질없는 것이라면 이 빌어먹을 세상 따위 모두 부숴버리겠어!